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만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우리가 만든